거리에서 만난 하나님 35번째 이야기 이그노런스 무지 어서 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얼마나 상심이 크세요. 어떻게 심장마비로 그렇게 갑자기. 아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가서 식사 좀 하세요. 아 예. 저기 힘내세요. 아빠. 오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아빠. 안돼 안돼. 오빠가 의사한테서 새로 개발된 심장약도 보내드렸다며. 어떡해 아빠. 오빠 저 사진 언제 찍으신 거래? 글쎄 아마 혼자 계실 때 찍어놓으신 건가 봐. 많이 늙으셨구나. 살아계실 때 자세히 못 봤는데. 아직 더 사셔도 되는데. 다 내 잘못이다. 오빠, 그거 생각나? 우리 어렸을 때 아빠가 조선소에서 배 만드셨잖아. 그땐 아빠가 참 커 보였는데 우리가 고장난 거 가져가면 다 고쳐주셨잖아. 그랬지. 난 아직도 아빠가 만들던 큰 배가 바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선해. 그땐 아빠가 아주 큰 산같이 보였는데. 쿠키야! 준우야! 야 저거 봐봐! 정말 크지? 조금 있으면 말이야 저 배가 바다로 이렇게 쫙 들어갈 거야. 아빠, 아빠가 저 배를 다 만든 거야? 그럼 아빠가 만들었지. 우와 우리 아빠 최고다. 야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가 저거보다 훨씬 더 큰 배도 만들었다. 그치 아빠? 아빠가 다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만들었지. 자 지금 봐라. 자 이제 시작한다. 오 저거 봐 배 들어간다. 와! 와! 야, 멋지다. 와! 다 내 잘못이야. 뭐가 오빠 잘못이야? 내가 알려 드렸어야 됐는데. 무슨 소리야? 아빠가 왜 조선소 그만두셨는지 알아? 알지. 글을 못 읽으셨잖아. 조선소에 새 기술이 들어와서 더 이상은 아빠의 손재주와 기억력으론 할 수 없게 된 거잖아. 아빠에겐 생계를 책임지면서 글을 배우신다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지.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다 잘못이야. 왜 그래 오빠. 보내드린 그 심장약 말이야. 그 약병을 발견했는데 그 약병에 긁힌 자국이 심하게 닿았던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그 약병을 열려고 심장 발작이 생겨서 그 뚜껑 열려고 몸부림치셨던 거야. 경찰이 그러는데 손톱이 빠질 만큼 그거 열려고 몸부림치셨던 것 같아. 그 약병이 왜? 그 약병이 어떤 건데 그래? 아빠가 그를 모르시잖아. 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하시오. 열 때는 뚜껑을 눌러서 돌리시오. 아니 세상에 이게 내가 알려만 드렸어도 내가 내가 전화 한 통화만 했어도. 아빠. 당신이 꼭 알아야만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병에 걸린 환자에게 무슨 약이든지 열심히 복용하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의사가 있을까요?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한 의사라면 정확한 약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그 처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약병을 주고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처럼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서 또 그것을 알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고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영원한 죽음의 굴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마세요.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입니다.